하나 속에 주인공 같아. 아무리 봐도 현실적이지 않아. 애써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는 바디라인 가는 머리들까지 기른 게 생머리. 모든 게 너무 아름다운 너. Yeah. 너를 갖고 싶어져.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감탄사. Gosh, 너가 내게 걸어오는 상상. Oh my God.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 헤어날 수 없어. 너의 매력에 내 시선은 방황. 난 숨이 멎을 것만 같아. Cause you're so perfect, so perfect, so perfect girl. Yeah, I want you by my side. Cause you're so perfect, so perfect, so perfect. 난 잊을 수 없어는 날 그대로 돌아가. 멈추고 싶은 girl, just a minute. Cause you're so perfect, so perfect, so perfect girl. Perfect, so perfect. Oh, oh, yeah. 다른 남자들의 너를 향한 뜨거운 시선. 나는 화가 나 혼자서만 보고 싶어. 애써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는 바디라인 가는 너리들까지 기른 게 생활에. 모든 게 너무 아름다운 너. 너를 갖고 싶어져. Yeah. 난 숨이 멎을 것만 같아. Cause you're so perfect, so perfect, so perfect girl. Yeah, I want you by my side. Cause you're so perfect, so perfect. 지금은 좀 빠른 것 같아. 알잖아 난 내게 너무 깊이 빠져버려. 헤어날 수 없다는 girl. I need some air. 숨이 필요해. 호흡기를 달아준 내 입술에. 네 입술이 닿았으면 해. 그저 너랑 같이 눈을 떴으면 해. 떴으면 해. 떴으면 해. 떴으면 해.